법이요? 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룰, 뭐 어떤 방, 어떤 틀? 룰. 어쨌든 뭐 어떤 틀? 교회? 그냥 교회? 아, 이 교회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이런 표현을 쓰거든. 예배의 기본 요소는 예배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면은 하나님의 목적까지 경험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예배자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예배 그 어떤 그 추구하는 추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 그지? 예배가 추구하는 방향성.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또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이렇게 흘러다니면은 그 가운데 그분이 능력을 풀어내실 때 예배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까지 연결하는 예배. 이제 그게 예배 지향점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추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웰컴을 먼저 하는 거예요. 웰컴.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수선하게 막 바깥에 있다가 막 들어오고 각자 바쁜 일 하다 막 이렇게 막 오고 늦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오고 이렇게 와서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지. 그래서 편안한 시간들을 갖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식사도 하고 일어나고 시간이 길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스 브레이크 해가지고 웰컴이라고 해요. 웰컴. 그걸 이제 5W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세 개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3P라고 해. 그분의 present, 임재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의 능력, power. 세 번째 그분의 목적, purpose. 그래서 임재, 능력, 목적이 다 P자로 돼서 3P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3P를 경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 도구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통과해야 될 어떤 흐름이라 한다면 5W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셀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야. 이거. 셀처치에서. 근데 이제 5W의 첫 번째가 웰컴인 거지.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크하고 잘 지냈어? 서로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 웰컴을 끝나고 나면은 월십을 해. 월십. 그러면 이제 찬양으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찬양을 드리고 한 곡을 하더라도 여기 계신 하나님께 이 가사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표현과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worship이지. 두 번째 W는. 그래서 예배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로 나눠진 게 word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요번 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를,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내가 이해했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러면 word지. 네 번째는 워크야. 사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서로 혹시 문제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각자 각자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갖고서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참고로 지난달에 그 할머니 그룹 쪽에서 그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 계셨어. 근데 기도했는데 그때 막 손도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기도하고서 한 가지 증상이 치료되어진 것이 떨리는 것이 없어졌다고 오늘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분의 능력을 임재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그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믿음이 여기서 경험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서로에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잖아.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응답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지. 그러면 네 번째 W지 그게? 워크.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W가 뭐냐면 위트니스. 증인된 삶을 사는. 그래서 주중에 내가 혹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성현이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성현이를 이번 주에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제를 하고 만나고자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한테 그 중보기도를 해줘.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요일 날 몇 시쯤에 만날 건데 혹시 시간 되는 분 있으면 같이 가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각자 그런 어떤 영혼들을 놓고서 중보기도 해. 그게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목적이지. 그럼 임재 능력 목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지. 5W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개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사실 예전에는 다 했었어. 예전에는. 그리고 내가 가서 저쪽에서 막 하다가 다시 왔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갭이 근 9년을 비웠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회가 예전에 내가 얘기해줬던 것들이 다 막 그냥 중구난방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은 어떤 방향성도 나오고 도움이 돼. 그래서 혹시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 그래서 어저께는 안 했어. 어저께는 안 했어. 근데 오늘 어쨌든 주실 마음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는 웰컴을 통과한 거지. 말하자면은 같이 막 교제하고 마음 편안해지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조금 전까지는 가졌다고 봐요. 네. 오늘은 특별히 식사까지 하는 시간이라서 이게 굉장히 길었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죠. 뭐 짧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찬양도 괜찮아요. 그 찬양을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사의 내용이 지금 내 믿음으로 그대로 실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 그냥 아까도 낮에 이 찬양을 했거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러면은 정말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보좌가 있으니 여기 좌정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짧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께 우리를 고백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짧은 그 한 곡을 갖고서도 후렴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은 고백을 표현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짧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이미 계시거든 사실은. 그분의 임재는 원래 계셔. 근데 원래 계신 그분께 내가 임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재라고 할 때는 이미 계신 그분을 내가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는 시간이지. 그때 그분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거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할렐루야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역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구역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도래하기 전까지 정말 아버지 같이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그럼 그저께네 벌써. 그저께 주일날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나? 통로. 축복을 유통하는. 그 다음. 축복을 유통하는.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 바로다. 그렇지.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 그러면 내가 가능하면은 이 제목에다가 내가 그날 얘기하고픈 것을 담아 놓으려고 많이 애쓰거든, 제목을 정할 때.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루 전날 주니까 밴드에다가나 아니면은 리더 단톡방에나 다 올려요. 상해도 올리고 일본에도 올리고 다 올려요 내가. 그러면 그거를 하루 전날 보내는 이유는 똑같이 금요일 밤 12시 정도 되면 내가 보통 올리거든. 그거를 같이 묵상해보자라는 거지. 다만 제목을 정했을 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내가 말씀의 묵상과 방향을 잡아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목을 정한 거니까 제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방향을 잡아보면은 묵상하는데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제목대로 한다면은 축복을 유통한다라는 것이 있겠고 반을 잘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내가 얘기를 해서 함께 공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람 해놓은 거. 보통 지금 알람은 10분 내로 끝내라고 해놓은 알람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 뒤쪽으로 많이 가서 지금 10분 내에 끝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지금 이거 알람을 해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싶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그냥 딱딱딱 하나 둘 셋만 하면은 듣기는 쉽지만은 듣기만 쉬우면은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게 돼. 그래서 살게 하고 싶어서 나는 논리적으로 전개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선 논리의 꼭지점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야지 전체 뭔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잘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도 토막으로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는 어쨌든 주제 가운데 나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속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 목회자인 내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의 전제는 말한 것처럼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건 신분의 변화였잖아요. 신분. 소속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소속도 주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영생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 키워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어, 그럼 복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전도를 하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만나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우여곡절로 인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내가 믿어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준 것이 되니까 구원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믿어줘서 내가 그냥 나한테 온 구원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싸구려를 대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구분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래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아까 내가 끄질 않았더니 다시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거거든. 사실 구원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 이것은 앞부분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징벌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존재인데 이쪽으로 왔는지에 대한 극에서 극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실감이 없이 그냥 이쪽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가 이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 감동도 큰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감동이 별로 없어.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쪽 구원받았다 이쪽으로 왔다 그랬대.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 때 저쪽에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끝은 불같은 지옥 속에서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상대적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지옥도 믿는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믿는다는 아까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두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하면 영벌이라는 얘기거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도 진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도 이것이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최근 들어가지고서 저도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연세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 계셔요. 저 어머님이 90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부터 신앙인이고 저를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저 주변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병상에 누워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쓰러지셔서 그렇게 되는데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쓰러지시면은 사실은 그때 아슬아슬한 거 기회이기도 하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부모니까 뭐 단지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지금 그러고서 곧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속에서 오는 연민이라든가 그들을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것과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믿어주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나는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다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 좀 들어보면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그러면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걸 믿는다면 이것도 믿고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된 자를 금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찌꺼기나 불순물.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쪽에 찌꺼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금과 찌꺼기를 불순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불로 녹이면은 금은 질량이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금에 속해 있는 불순물들은 타서 다 없어져 분리되어져요. 그래서 정금화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은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시험을 당하면은 시험 이 연단이 우리를 뭘 만든대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든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은 본문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그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선 사기쳐가면서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차라리 그 복을 가져놓고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이 무언지를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날려버리는 게 에서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야. 우리는 금덩어리들이라고. 근데 내가 금덩어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 가진 자였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걸 소중히 여기는 거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겨서 그걸 취하고 싶어가지고 야곱은 사기까지 치면서도 그걸 취하고자 했는데 그걸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축하고 맞바꾼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파축이지. 그것과 맞바꾸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결국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방방 뛰지. 지가 좋아하지도 않아놓고선 나중에 보면 자기 게 아닌 게 돼버리면 그걸 억울해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목말라 했었는데 그 소유하고 싶은 목마름을 갖고 있던 야곱이 처음 이 상태가 정말 허접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창세기 47장에 여기에서의 야곱은 여기에서 130년을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한 40세 때 좀 넘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몰래 받고서 도망친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한 90년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 90년이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배신과 뭐 사기와 아픔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정금으로 바뀌어져가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불순물이나 찌꺼기,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불시험을 만나잖아요. 이 불시험 때문에 타버리고 끝나요. 찌꺼기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끙끙거리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시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시험 속에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찌꺼기는 불타서 없어지고 끝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더 큰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찌꺼기가 사라지고 금이 정금화돼요. 그래서 14금이 18금으로 18금이 24K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이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그래서 성숙시키는 거죠. 그 처음에 야곱은 이렇게 남의 것을 사기쳐서라도 지가 좋아하는 걸 취하고 싶었던 이런 인격의 소유자였었는데 나중에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는 제국의 황제잖아요. 제국의 황제 그 당시. 그리고 그 당시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있었던 그 풍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족이고 그리고 그 유목민족으로 떠돌면서 사는데 더군다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안 좋게 표현하면 거지죠. 그래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동양하러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양하러 온 거지가 더군다나 70명의 거지떼를 데리고 와가지고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벌써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그 왕을 축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이 처음 여기서 시작할 때 이 야곱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죽기 17년 전에 야곱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정체성 부분을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나는 믿고 사는가. 지식 말고. 야곱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사기쳐서라도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취했고 이걸 받았지만은 그것을 믿고 그런 존재로 사는 것까지는 긴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있다면은 믿는 사람이 됐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짧게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고서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우리 지금 뭐 초혜리도 그렇고 지우도 그렇고 지우 한번 봐줄래? 요엘이도 그렇고 유혈이. 얘네들은 손이 가요. 최혜리는 지금 말 못하죠. 다른 표현 못해요. 이제 아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면은 배고플 때도 울면 되고 기저귀를 갈고 싶을 때도 울면 되고 뭐 불편한 게 있어도 울면 돼요. 울면은 해결이 돼요. 울면 해결되는 신앙의 시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거듭 태어나는 거죠.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90살에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아기로. 그러면 영적 아기 때는 울면 돼요. 울면은. 그러면은 누군가 먼저 태어나서 시간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엄마나 아빠처럼 돌보는 거예요. 울면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식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사춘기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아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로 문 닫고 들어가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뭐 좀 반항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겠죠. 그게 그런 시간이 요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때도 사실은 손이 많이 가고 신경 많이 써지고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되는 시기예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신앙의 사춘기 같은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이 사춘기에 속한 상태에도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 군대 갔다 왔지. 왜냐면은 군대를 언제부터 가게 되죠? 언제부터 갈 수 있게 되죠? 스무 살. 예. 그러면 청년이 되면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운전 자격이 생겨요. 그런가면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요. 그리고 권리가, 성인이 되면서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은. 그래서 뭘 해요?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어져서 나라를 지키고 전투를 하고 자기가 뭔가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자기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지나면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면 애를 낳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는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애를 저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울면서 컸는데 이제는 애기가 울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을 낳는 단계고 생명을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서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자라고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처음에는 사기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오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금이 되어진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고 변화시키고는 자라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그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의 수준이 있고 사춘기에서 자기 자신 보고 자기 개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와의 갈등과 또 막 이렇게 자기 혼자서 사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좀 더 자라면은 내가 군인이 돼가지고선 여기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전투에 영적 전투에 나가서 싸움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도 더 나아가면은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애를 낳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낳고 구원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서서 돌아다녀서 잘 자라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키우는 단계로서의 성숙도 있는 거라면. 근데 이 과정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이 지나도 그냥 내가 돌봄만 받기를 원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로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은 더 커져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더 줘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돌봄을 해주기 원하는 경우. 그래서 교회에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이래가지고 막 이거 왔어. 그래서 처음에 오면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오든지 약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처음에 일하고 나한테 잘해주더니만은 애정이 식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 더 둘째 애가 나온 거야. 말하자면은. 근데 첫째 애는 늘 시험 들게. 내가 이걸 악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둘째 나와보면은 초혜리가 어리지만은 샘내기 시작하고 우리 애들은 그랬어. 그냥 눈을 후비더라고. 정말 깜짝깜짝. 근데 보는 데서 아니 안 보는 데서 그런데 지나가다 싹 보면은 애 눈알을 찔른다니까. 첫째 애가 그래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게 집안에서 첫째 둘째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도 그런 게. 근데 성숙된 구역 식구들이 있어서 애를 돌볼 수 있는 다 애를 낳아본 사람들 또 애를 낳고 있는 사람들 수준은 서로 도와주고 애기를 서로 돌봐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럼 서로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다 자기가 애기인 사람들의 구역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그 구역장이 애기가 한 10명 쌍둥이 10명 낳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다 손이 많이 가고 다 이렇게 안 그러면 시험 들고 이러면은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과정으로 자꾸 자라가는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애는 낳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라는 과정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성숙되게 빚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완벽한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선언하시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허접한 상태야. 나는 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뭐 내가 뭐 바뀐 게 있어? 믿었다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너는 완전한 존재야. 너는 완벽해. 최고야.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최고야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애기가 막 지금 초일이 저기 있지만은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제가 아직은 그렇게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존재라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그런 존재답게 커가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면서 이런 존재답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의 성숙이 결국은 내가 성숙이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믿음의 자람이라고 내 믿음의 성숙이라고 그래서 선언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너는 이런 존재야 내 눈에는 나는 너를 이렇다라고 이미 선언했고 넌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다고 믿어져가지고 그런 존재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분이거든. 이 믿음의 부분은 과정 속에서 시험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이 축복을 유통한다라는 전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왕보다 내가 구걸하러 온 대상이지만은 그보다 내가 더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거기서도 그에게 흘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는 이쪽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해서 흘려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연결해서 47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근데 어쨌든 지난주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지금 선생님 들어보면서 어땠어요?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게 일단은 이해가 돼서 아 그렇구나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진지하게 그래서 난 자꾸 생각을 자극한다고 그러거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의심할 수 있으면 계속 의심을 해라 나 이것도 한번 언젠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지 정말 의심을 자꾸 해야 돼요 의심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의심 그 대신 의심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이 있고 답을 찾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게 진짜라는 게 해서 내 안에서 확인되어졌으면은 이제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래도 다 예, 전달 다 됐죠. 그래서 그 주일날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정리가 잘 돼요? 아니 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들어. 사실은 이번 주일날 없어가지고요. 아 그랬구나. 네. 아 난 몰랐어. 기억이 안 나.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지? 네. 처음 들었으면은 오히려. 아 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근데 사실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모임에서도 제가 제 마음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죠? 저는 제 관심은 딱 하나에 있어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내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각자의 관심사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의 관심은 정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하고 비슷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난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서 그 시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난 생각해요. 저도 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멀지 않은 미래에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 삶을 가능하면은 좀 단순화시키고 제 에너지가 단순화되어진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하는데 제 관심이 있어요. 요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좀 교회를 다녔었고 또 저희 교회 와봤잖아요. 그죠? 지금 주일날 이번 주에도 우리 다 털털 털어가지고 어른들 청년들 빼고 어른들 여러분도 어른으로 쳤을 때 어른들 숫자만 하면은 청년 빼고 한 70명? 정도 돼요. 7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 하면은 한 90명? 그래서 100명이 안 돼요. 청년과 청장년이 1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전체 다 해가지고 100명이 안 되는 가용 인원인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그 가운데 또 정말 적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숫자가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냐면은 이 교회가 숫자하고 상관없이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어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갖고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토를 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이 모습하고 되어지는 이 일들하고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정을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어저께 했던 얘기 뭐냐면은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로 한 시기이다. 그리고 뭔가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인 어떤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데 마음들과 실제 우리의 몸을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마음을 모으는 것과 시간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주지 않으면은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2020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고요.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나 우리 교단은 그 전천년설을 믿어요. 우리 교단 교리로는. 그 말은 7년 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방주에 먼저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홍수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먼저 빼내주고 난 다음에 멸망시켰어요. 그 전에 노티스, 경고는 계속 갔어요. 경고는. 근데 경고는 가되 빼내고 난 다음에 심판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교단 거기에서는 이게 먼저 우리를 빼낼 것이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은 먼저 빼서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선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7년 환란에 남아있는 사람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 7년 환란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 고통 속에서 증명해내야만 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런 요청의 시간들을 환란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일어나는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그런 조짐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는 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면은 뭐 이스라엘 얘기나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든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내가 그냥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그걸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어떤 사명 속에서 부름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역을 자꾸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를 요구하는 요구가 자꾸 커져요. 전에 얘기했나 김진호 목사님에 대해서 예배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를 변화시키는 예배의 개혁과 변화를 만들었던 1세대 사람이에요. 지금 65세 돼서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예수전도단의 예배 인도자의 1세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은혜스러웠던 인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책방에 가면 지금도 예배, 숨겨진 보물 예배, 예배와 삶 등등등 해가지고 예배 책들이 엄청나게 그분이 쓴 좋은 주옥과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서 한국 교회를 보고서 한국의 예배를 보는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 사역 그 팀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크게 두 다리 놓는 그룹이 있고 세 개 다리 놓는 그룹 대표로 있어요. 자기가 만든 제자들을 여기 한국의 대표로 세워놓고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라는 명성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은 그대로 존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에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땅의 예배가 자기가 생각했던 예배 예전에 얘기했던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예배 리콜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해가지고선 그 부분을 수리하고 고쳐서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예배 리콜 자기의 후반전에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은 예배 리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선 예배 리콜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리콜 하라고 그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콜을 해야 되는 이유와 리콜을 했을 때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브라이드 워십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예배 리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브라이드 워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도 오고 자료도 오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브라이드 워십과 공동체가 함께 뭔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면은 저희에게 큰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배를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이건 우리도 숨쉬기도 어려워. 우리끼리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엄청나게 우리로선 벅찬 거. 그런데 그쵸 이제 이런 어떤 우리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이게 사람의 요구인지 하나님의 요구인지 이것은 모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더 힘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가 사실 제 요새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바라기는 어디에 지금 위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어디 위치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음으로 내가 가야 될 자리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다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코스에 대한 사모함 그 다음으로 또 내가 가야 될 것을 향해서 자라감을 위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다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이 있으면은 또 이 구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럼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작은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10시 딱 돼가지고 더 이상 갈 수도 없다. 저기 딱 보니까 딱 10시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개인 신앙생활하는 거 다 잘하고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 다음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나는 어떤 부분으로 또 다음 어떤 부분으로 그냥 하나님과 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구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